속에서 기나긴 외로움에 지친 날 살며시 어루만져 스며들고 슬픔에 지쳐있던 날 그대의 사랑 속에 기대어 비로소 눈물을 닦아 혼자 주고받던 내 택배들도 이제는 그대 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 그대의 눈빛이 날 다시 웃게 만들고 한다고